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23일 서울의 정부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량대 지침, 즉 일반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지침은 국제노동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국제노동기구에 당국을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.